남조선의 한국일보에 의하면 남조선 종교단체인 원불교 종교인들이 9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 조전면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비상총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9월 29일 대전지역 종교단체들이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대전교구여성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한 50개 종교단체들이 사드배치 반대 대전행동을 결성했습니다.